왜 귀마개를 안 하셨어요? 시끄럽지 않아요? 조금 시끄럽지만 괜찮아요. 안 돼요. 여기서 일할 때는 귀마개를 꼭 하셔야 돼요. 알겠습니다. 마스크는 안 해도 되지요? 아니요. 작업장에는 먼지가 많으니까 마스크도 써야 해요. 다른 주의사항은 없습니까? 한 가지 더 있어요. 일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.